눈치 보지 맨친 않지 블랙 하면 핑 우린 예쁘자면 세베지 원하자 내놓고 뱉지 내 머리에서 컬러 뭐 뱉지 두 손은 탈북한 파체 근근만 머니 뭐 파체 눈높인 코데키 물 만난 물고기 꿈터키 난 탑식 유학해 I'm foxy 두 번 생각해 혼란 남들처럼 착한 적은 못하니까 착각하지 마 속에 웃어주는 건 나 위한 거야 아직은 잠으로겠지 굳이 만나면 됐으니 난 부부를 뒤판에 만만한 염원을 따면 already do what get to it I do do To go all in fire.